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교회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어떤 규모 있게 해라, 혹은 그 형식을 절차에 따라서 잘 행해라, 그렇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기보다는 그 어떤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목적을 완수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그것 자체만 하는 걸 가지고 만족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 뭐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런 것으로 자기네들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토록 질책을 받았던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 형식만 그렇게 취하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오히려 너희들도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긍휼,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긍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라라고 제사를 주신 건데, 그냥 제사를 드린 걸로 나는 할 거 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할 거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돼, 이런 식의 생각을 이 유대인들은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그게 뭐 기도가 됐든 성경 읽는 게 됐든 그 어떤 것들도 그 형식 자체를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어른들도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청소년들도 지금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세례라는 것이 주는 그 의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도 없이 그냥 세례를 어떤 형식적으로 받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한테 하나도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예식이든 그에 합당한 정신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정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몸과 마음을 그렇게 그 형식에 맞는 상태를 가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반면에 초상집에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고인에 대한 애절함과 유가족의 마음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갖고 옷차림 하나라도 흐트러짐 없이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 자리에 동참하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상집 가는 사람이 마치 혼례식에 참석하는 그런 기분과 몸가짐을 갖는다면 그건 큰 신뢰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받으신 분도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혹은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세례를 받게 될 텐데, 그 세례의 의식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고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어떤 자세로 거기에 동참하기를, 세례를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세례의 의식을 바라보는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세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신약에 등장하는 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죠. 이거를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 성례.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것을 성례라고 해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성례가 있는데 저희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과 세례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성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그것을 더 잘 깨닫도록 마치 어린아이에게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듯이 그렇게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그런 귀한 어떤 예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례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 그게 뭘까요? 성찬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 그게 성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성례의 성찬이든 그 세례든 그 의식 안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셨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하고 맛보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사실 그 세례, 성찬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되고 유익이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례가 많은 경우에 너무 쉽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군대에서 막 몇천 명씩 이렇게 데려다 놓고 초코파이 준다고 해놓고 그냥 세례 시키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잘했다라고 이렇게 막 자랑하는 그런 분들 계신데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세례를 네. 그냥 별, 그 정말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냥 초코파이 한 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버려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하고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의도와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뭐 군대 다녀와서 세례 받은 사람한테 대부분 물어보면 왜 받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의미가 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도 뭐 얼마나 알까 좀 의심이 가지만 네. 그냥 초코파이 주니까 뭐 손톱깎이 세트 주니까 받았다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가 진짜 뭘까요? 그리고 먼저 세례는 왜 받아야 됩니까? 그냥 쉽게 대답하자면 세례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텐데 니네들 이걸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세례 주는 그 역할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세례를 준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짚고 먼저 넘어가야 될 것은 세례는 구원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로마 카톨릭과 달리 이 성례, 특별히 어떤 이 세례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죽음의 직전에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그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그 의미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보증하고 예, 증거하는 그런 의미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세례를 받은 너희의 신분과 너희의 정체성이 이거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례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물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물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불이 생각나세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씻는 게 자주 생각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례는요, 이 씻는다는 의미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세례는 연합을 상징해요. 연합.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인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얘기하면서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안에 들어가는 거, 어떤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 어떤 어떤 존재와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요?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 그러니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믿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다,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징과 보증이 되는 거죠. 마치 손가락에 끼는 결혼 반지가 어떤 한 여자가 한 남자와 네 부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해 주듯이 세례라는 것도 내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된다는 것, 그것을 보증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약속을 담아서 하나님이 무지개라는 것, 세상을 내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그 상징인 무지개를 주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을 담아서 할례라는 것을 하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관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완벽한 그 연합의 관계라는 것을 약속의 표시로 그렇게 세례라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모든 유익들,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이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의 연합.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 배웁니다. 하지만 이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과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란 게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 부모님과 제가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낳게 됐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원해서 저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 같은 자식이 나올지 몰랐겠죠. 그렇죠? 저도 이런 부모님을 만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렇게 만나게 됐고, 이 만난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막 떼버리고 뭐 부모 버리고 뭐 자식 버리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어떤 그런 수고한 것들, 부모가 누리는 것들이 자식이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번 돈이 자식이 쓸 수 있게끔 돼요. 자식은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 자식이 그걸 대가를 치른 것처럼 여겨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와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 그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그분이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모든 순종이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마치 다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들 되심이 그게 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저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이 대신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그런 모든 축복들을, 신앙의 모든 유익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신자로서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들, 왜 내 기도가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께? 그 제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네, 우리가 때로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과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모든 유익들, 축복들이 다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었기 때문이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아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뭐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아들은 빼놓고, 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기 쉬운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어떤 그 결과들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분, 네, 나랑 연결된 그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감사할 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더라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이라도 그건 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그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소한 그런 것들을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그거 하나하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나랑 연결되어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거고 가장 감사해야 될, 항상 감사해야 될 그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참된 감사는 항상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신자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과의 나의 연합, 그래서 내가 모든 축복들, 하나님께부터 받는 모든 축복들, 그것을 받게 된다. 그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세례는 한 사람이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연합되었음을 또한 동시에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연결되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와 동시에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 관계로 있는 거.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 바로 세례의식은 이렇게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해주고 보증하고 상징해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1장 한번, 아, 2장 4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뭘 요구, 세례 받은 자는 뭐가 요구되어지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것을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연합되어서 요구되어지는 것처럼, 세례 받은 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에서는 개인주의,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자아성취, 자아실현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신자는 항상 누군가와 연결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신자는 교회의 부분이고 교회의 다른 부분을 담당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참된 신자는 자아가 없고 뭐가 있냐면 교회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야, 내가 한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 서로서로를 돕듯이, 네? 서로를 피해주지 않잖아요. 서로서로 도와서 머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같이 감당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그냥 예배만 보러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걸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 기준대로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머리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뭐 힘들어서 봉사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 그 그룹 공동체가 있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세례를 받았다면, 네, 몸된 지체와 함께 해야 되고 그 몸된 지체를 의지하고 또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참된 인간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반 은총으로 가족이란 걸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제대로 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부모가 없는, 그런 가정이 없는 자녀들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공동체가 없는 신자는, 그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지 않는 신자는 빗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무한한 사랑을 서로서로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야 되는 존재로 연합되었다, 성도들끼리의 연합,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씻음과 정화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22장 16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물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렇게 그 깨끗이 씻어주는 의미가 있듯이 바로 이 세례에도, 아,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는 죄와 죄의식, 죄책감, 죄로부터 물든 상태,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증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러한 자기의 죄 씻음, 죄 용서함, 이것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확인을 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죄 씻음을 생각할 때 단순히 아 내가 죄가 씻음 받았구나 이것을 감사해야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례를 생각할 때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정도로 아, 내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내 죄가 얼마나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 죄사함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아, 내가 용서함 받았어 그래서 좋아 이게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되는 거,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뭐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받지 않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전부를 다 주시는 그 대가를 치러서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세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로 살고 있느냐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나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나같이 지옥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것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주는 사람들에게 그게 어떻게 나타나줘야 하냐. 이것이 바로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신자로서의 요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보면 참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18장 24절부터 네. 21절부터 뭐 내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1번씩 7번씩 용서해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49번, 490번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네.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만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합니다. 어떤 주인에게 만달란트. 한 달란트는 1년 동안 버는 임금이에요. 1년 동안 벌어야지, 한 사람 1년 동안 매일매일 수고해서 벌어야지, 1년 동안 벌 수 있는 게 한 달란트예요. 그럼 만달란트는 얼마라는 거예요? 네, 뭐 평생 벌어도 도대체 벌 수도 없고 갚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좀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줬습니다. 1만 달란트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국률이 여겨주셔서 그냥 없는 걸로 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이 나가다가 28절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얼마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걸 빚진 그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목을 붙잡고 네. 빚을 갚으라고. 지금 이제 목 잡고 그래서 그 동료가 뭐래요? 29절에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그죠? 자기가 아까 했던 그 행동을 지금 그 동료가 하고 있는데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둔. 네. 오게 가둔데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가 위와 같이 하시리라. 네. 우리가 세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긍휼이고 자비이고 그 용서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런 용서 받은 자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에게 신자로서 어떠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증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확증과 보증은 우리가 행해서 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례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네, 그것을 잘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뭐가 중요하다는 것가 아니라 그 세례가 주고 있는 그 의미, 의도. 세례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안심시키죠. 또한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의 순종을 강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예식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을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만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연합의 의미,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었고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 씻음과 죄 사함, 용서, 그것을 보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그것을 살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만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교회로서의 연합은 우리가 지체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할 것을 요청합니다. 죄사함과 용서는 죄 씻음과 그 죄 용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용서와 긍휼로 대하면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사랑을 한껏 표현했던 남자는 드디어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의 결혼 반지를 줍니다. 그동안 사랑받은 것도 받은 것이지만 이 결혼 반지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를 지니죠. 그 반지를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사랑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반지는 이미 이루어진 그 사랑에 대한 보증이고 확인이고 동시에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자신이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증표입니다. 따라서 소중히 여기셔야 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결됐다는 거, 그리고 내가 교회로 연합되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세례를 통해 그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의 세례를, 내가 받은 세례를 여러분들 생각해 할 때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세례받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